민족의 영광, 인민의 환호성.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영도자로서 지녀야 할 특출한 실력과 풍모를 갖추고 있으며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수님만 따르렵니다. 날마다 배우며 사는 원수님 환하신 영상, 행복의 전부로 우리는 안고 산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저 하늘의 비월들이 필요하다면 하늘을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그 비월들을 안겨주실 우리 원수님은 그러하신 분. 인민의 요람을 지켜 최전방 전우가에서 선군의 보급물로 핵전쟁의 불구름을 가려주시는 원수님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 천만 삶의 위대한 어버이. 그의 다없는 정과 사랑으로 아이들은 아버지로 부르며 따르고, 이 땅의 병사들은 최고 사령관과 어깨를 겹고 팔을 낀 혁명 동지 김정은 동지. 한없이 다심하고 자유로운 그이는 우리 승리의 기치, 우리 행복의 전부. 저 하늘에 태양이 있어 땅 위에 생명들이 있듯이 그의 품을 떠난 삶을 우리는 모른다. 그의 품을 지켜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천만 군민이다. 이 땅의 존엄이 무엇으로 빛나는지, 이 땅의 행복이 무엇으로 꽃피는지 최전연 고지의 병사들에게 물어보라. 햇빛 반짝이는 육아원 애육원의 궁전에서 시름 없이 뛰노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라. 물어보라. 인생의 새벽을 다시 맞는 듯 활력이 넘친 양로원의 노인들에게, 노동자 궁전에서 청춘을 빛내는 처녀 방직공들에게, 터져오르는 천만 심장의 외침, 우리 원수님. 그이는 우리의 존엄, 행복의 전부. 이 세상 끝까지 길이 모실 우리 어버이, 삶의 태양. 아, 한 번 배웠기만 해도 아름다운 미래가 눈앞에 눈부시게 하는 그 일을 받들고 그 이만을 따르며 인민은 행복을 누리노라. 삶의 낙원에서 사노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평생 아끼며 키워주신 인민, 온 세계를 깡그리 불태워 보살펴주신 우리 인민에게 만복의 비올 세상을 펼쳐주시려 헌신의 낮과 밤을 쉼없이 이어가고 계시는 경미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 불보다 뜨거운 육친의 정으로 천만 군민을 감싸하나 영광으로 휘양한 내일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이는 진정 사회주의 대가정의 자유로운 어버이시며 인민사랑의 최고 화신이시거니,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 그 어느 위인도 펼칠 수 없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독정치로 인류의 마음을 끌어당기시는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인민은 격정에 넘쳐 노래합니다. 원수님의 거품을 떠나 우린 한시도 못 산다고. 천리라도 말리라도 원수님만 끝까지 받들어 가리라고. 단 한 분 품을 떠나서 순간도 살 수 없기에 기쁨과 아픔 함께 나누며 운명을 같이 하네. 원수님만 따르리옵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